쉽게 얘기할 테니 쉽게 생각해. 내가 어지러워 보이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쉽게 생각할 테니 쉽게 대답해. 내가 심각해 보인다면 아 어려워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고 싶어서 잠시 생각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단순하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단순하게 쉽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